달아매고 탑주거라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더기로 완경차로 왔나이다. 이놈 네가 그 말이 거짓말이로구나.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추릴 번단 말이냐.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 치드란 호흡 고소되는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몇 도 하옵 고 대왕 옥체에 난 피늘이 번쩍번쩍 소태 음음에 난 털이 요리 송살 송살 인생한 홀 비금 수가 한 가지라 뻑뻑이니 답답지 아니 이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무슨 평화 있느냐. 어디 보자. 있지요. 그러면 이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무슨 평화 있느냐. 어디 보자. 보시오. 그러면 이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출입하는 무슨 평화 있느냐. 어디 보자.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힘으로 추집은 아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보자. 천지 음양 오색광지 10만개 전기슬 화하여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대군님 한명 회춘 겸약이라 끝겸약이 되나이다. 말을 하라